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겨우 3번, 딱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3번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참 너무나 악한 것이 심지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끌고 와가지고 한 성도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겨우 3번 말씀을 들었고 핍박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더욱 열심을 내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참 굉장히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중에 과연 주일을 예배 딱 3번 참석했는데 그렇게 폭력적인 사태까지 벌어지는 핍박 속에서 오히려 더 사랑을 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온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폭력 사태 가운데 빠져있는데 겨우 3번밖에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 가득하였고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있었으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으로 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3장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점 하나도 없는, 흠 하나도 없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 겨우 3일간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성도의 거룩한 삶의 핵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자,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음행입니다. 왜 하필 음행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했을까요? 이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음란한 것, 이 음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신전 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음란하게 성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런 음란과 이 더러운 성행위가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그들이 생각하는 음란이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 각 사람은 자기 아내들을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당시의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아내 혹은 여자는 물건과 같았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죠. 마음대로 또 사용하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죠? 버립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아내들이 그런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방인들의 문화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거룩하고 존중함으로 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한 거죠. 또한 이 구절에서 아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 그릇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자신의 몸의 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째로는 아내를 귀하고 예쁜 그릇과 같이 소중하게 잘 다루라는 뜻입니다. 그릇을 잘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깨끗하게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릇을 사용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약하고 아름다운 그릇은 정말 깨지기가 쉽습니다.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아내를 그렇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몸에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을 깨끗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내어주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소중하게 잘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거룩함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비록 설령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교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성적인 욕망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욕망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이방 문화가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을 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또 범하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거짓말과 범죄들과 심지어 서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너희 몸을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러신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룩함을 내어버리면 하나님을 내어버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며 여러분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써 사랑을 베푸십시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진영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뭐 건물이 좋고 사람이 많고 이런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는 교회. 이민사회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바울이 그렇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힘써서 사랑을 베풀으라고 격려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힘써서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입입니다. 입. 저는 뉴질랜드에도 살아봤고 중국에도 살아봤고 미국에도 살아봤지만 입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을 다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우리가 언어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더 입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한국말을 실컷 하는 거죠. 특별히 또 한국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부부의 경우에는 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조용하게 살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혀를 주시고 입을 만들어주신 주님이 우리의 입술의 주인이 되시도록 입술을 다스리고 쳐서 복종시키고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당시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노동은 노예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왜? 노예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노예들만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을 따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도 분명한 흐름을 따라서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전 세계가 그 악의 흐름을 따라서 급격하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급류와 같이 빠른 물살과 같이 흘려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죽은 물고기와 같이 쓸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고 있고 그것을 죄라고도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바람을 피우는 것이 죄였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가 이제는 판을 치고 있고 심지어 몇몇 나라들,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은 어린 아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도 법을 추진하고 있고 동물과 결혼하는 것까지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음란함을 쫓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적으로 걸어도 우리는 그 물살을 헤치고 반대쪽으로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1위가 헌금 내기 싫어서입니다. 솔직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가난해도 사람들이 자신의 사람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 못 살아도 돕고 나눠주고 사랑하면서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부모를 죽입니다. 자식을 버립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그룹을 나눈다고 합니다. 부모의 월급을 따놔서 별명을 짓는 거예요. 이 충, 벌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200만원, 월에 200만원 버는 부모의 자녀들은 200충, 300만원 버는 아이들의 부모의 자녀들은 300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네 아빠는 200만원밖에 못 벌지 200충, 300만원밖에 못 벌지 300충.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돈을 가지고 벌레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돌아가면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그게 아니야, 바르게 훈계해야 되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을 200충, 300충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어떻게든 돈을 더 벌려고 사람의 사람됨을 포기하고 가정의 사랑과 평안을 포기하고 오로지 돈 버는 데 힘씁니다. 결국 자녀들은 그런 부모들을 본받아서 오로지 돈 잘 버는 직업만을 선호하고 오로지 세상적인 성공만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덜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심각합니다. 한국은 브랜드 옷, 브랜드 가방, 브랜드 신발이 아닌 것을 입고 가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어서 무시를 한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자식이 돈 때문에 벌레 취급을 당해도 우리가 여전히 거룩하고 겸손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가? 만약 내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에 반대했다가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고 와도 내가 여전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편을 들어줄 수 있고 신앙을 지키도록 말할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저 또한 사실 그 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과연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상의 문화는 우리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한 것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동성애와 음란과 많은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이 파도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시오 대장군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앞서 행하시며 그들을 물리치시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이 시간에 믿으며 나아갑니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약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말씀으로 그 악한 것들을 소멸하며 이 땅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오늘 저녁 밤 9시입니다. LA 시간을 맞춰서 밤 9시에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부흥회가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